미국은 현 상황에서 극히 신중해야 하며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특별히 삼가해야 한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성명.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최근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관역으로 삼고 본토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올해 네 번째로 되는 미니트맨 3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고 태평양 상해 괌도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핵 전략 폭격기 편대를 내몰아 우리의 전략적 대상물들을 겨냥한 실전 핵 타격 훈련을 버젓이 강행하였으며 각종 핵 전략 장비들을 우리 코앞에 끌어들이면서 지역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있는 데 대해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이와 같은 나름의 군사적 행동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극도로 첨예한 긴장 상황에서 위험한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불씨로 된다. 특히 괌도에서 출격한 핵 전략 폭격기들이 빈번히 남조선 상공에 날아들어 우리의 전략적 거점들을 타격하기 위한 실전 연습과 위력 시위 노름을 노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엄중한 사태란 우리로 하여금 미국의 대조선 침략의 전초기지 발진기지인 괌도를 예의주시하게 하며 제압 견제를 위한 의미 있는 실제적 행동을 반드시 취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8월 8일 오전에도 괌도의 공정 기적들은 남조선 상공에 날아들어 광기어린 실전 연습을 벌려놓았다.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 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의 군사적 행동 성격을 평가하시면서 미국 놈들이 우리나라 주변 수역과 태평양이 조용할 날 없이 갈개며 예민한 지역에서 부적절한 군사적 망동을 일삼고 있는데 미제의 침략 장비들을 제압 견제하기 위한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행동 방안을 검토하라고 언급하신 바 있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때없이 남조선 상공에 날아들어 우리를 자극하고 위협 공갈하고 있는 미제의 핵 전략 폭격기들이 들고 앉아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를 포함한 괌도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 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화성 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 괌도 포위 사격 방안은 충분히 검토 작성되어 곧 최고 사령부에 보고하게 되며 우리 공화국 핵무력의 총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결단을 내리시면 이미 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 사격계획이 단행될 경우 미국 놈들이 우리 전략무기들의 위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제일 먼저 체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에 다시금 명백히 강조하건대 우리 공화국이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피땀으로 만들어낸 전략무기들은 결코 그 누구의 인정이나 받고 그 무엇과 맞바꾸기 위한 흥정물이 아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미국의 정치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수단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일컫는 예방전쟁이라는 선택권이 과연 미국에만 있겠는가? 미국이 자기 나라 땅을 그 누구의 공격도 받을 수 없는 천국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허황한 망상이다. 미국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켓들이 지금 이 시각도 태평양을 마주 향해 항시적인 발사대기 태세에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며 우리의 탄도로켓들의 발사 방위각에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미국은 올바른 선택으로 내일에 가서 오늘을 후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이와 같은 부득이한 군사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 국가에 대한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 행위들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주최 106, 2017년 8월 8일 평양.